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축하해서 볼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 아타나스 이와노브가 16일 세계는 사회주의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